주말에 약속 있어요? 아니요.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. 그러면 같이 영화나 볼까요? 요즘 날씨도 좋은데 영화는 다음에 보고 등산 가는 게 어때요? 그게 좋겠네요.